같다고 그만 좀 해 혼잣말로 날 다 그쳐봐도 소용없어 날리는 먼지처럼 눈에 네가 박혔어 비벼봐도 좀처럼만 떨어져 불안한 사람처럼 자꾸만 조조해서 말 걸어 보기가 겁이 나는 걸 처음 본 남자 온 너라는 남자 널 만나면 망가질 것 같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아픈 게 나을 것 같아서 지나쳐버리기로 했어 처음 만난 한 남자와 거짓말처럼 난 사랑에 빠졌어 걷지도 못한 채로 그냥 서 있어 참 바보 같은 나 나 떨리는 내 마음이 차분해지지가 않아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이 마치 멈춰버린 그림 같아 이러다가 그냥 그날 놓쳐버릴 것 같아 그러면 나 두고두고 널 그리워하다 후회할 것 같아 lady 사랑해도 될까요 my lady yeah. 기다렸어요 my baby 나도 똑같은 마음이죠 baby baby baby yeah. 처음 본 여자 온 너라는 남자 널 만나면 망가질 것 같아